최근 조선의 국가과학원 평양화초연구소 과학자들이 겨울철에도 문안방 태양열 박막원실에서 사철 국화를 비롯해서 여러 품종의 꽃들을 재배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문안방 태양열 박막원실에서 꽃을 피울 수 있게 됨으로써 인민들에게 보다 풍부한 문화종소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됐습니다.